우리 광대상사 식구들 작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 이게 뭐야. 아우! 연말에 공연 시즌 끝나고 찾아온 비수기 봄이 오길 기다리면서 열심히 연습했지. 공연도 가끔씩 하면서 그냥저냥 사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괴물 찾아 납셨네. 오 망했네 망했네 망했어 이젠 어떡하지. 날씨가 봄이어도 우린 계속 얼어붙게 생겼네. 망했네 망했네 망했어 이젠 어떡하지. 내일도 모레도 3일 뒤도 4일 뒤도 막막하구나. 오! 봄이 오길 기다리면서 영업도 뛰었지. 전화에 우편에 카톡까지 할 만큼 해봤지. 그나마 한두 통 답장 와서 갈 준비했더니 보이지 않는 어떤 괴물 찾아 납셨네. 오 망했네 망했네 망했어 이젠 어떡하지. 날씨가 봄이어도 우린 계속 얼어붙게 생겼네. 망했네 망했네 망했어 이젠 어떡하지. 내일도 모레도 3일 뒤도 4일 뒤도 막막하구나. 오 망했네 망했네 망했어 이젠 어떡하지. 날씨가 봄이어도 우린 계속 얼어붙게 생겼네. 망했네 망했네 망했어 이젠 어떡하지. 내일도 모레도 3일 뒤도 4일 뒤도 막막하구나. 오! 아이씨 어떡하냐 진짜 망했네. 아이씨, 왜 꼬였냐. 잘 될 거야.